동화 한국어 버전 숲속의 그드새. 먼 옛날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교활한 성격을 가진 한 남자에게 휘둘리고 있었죠. 그 남자는 농부를 밤낮으로 부려먹으면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농사일 하면서 돈을 받고 싶다고? 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웃긴 말이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당연한 일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그거면 충분하잖아. 당신 식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봐, 그래서 말인데 꼭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겠어.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래봤자 농사리잖아. 그게 어려워봤자지. 어쨌든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다음 날에도 같은 농담 한번 해봐. 그때는 생각해보도록 하지. 농부는 언제나 그랬듯 실망하며 남자의 집을 나왔어요. 여러 번 일을 관두려고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웠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불쌍한 농부는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을 만큼 참았어. 난 행복하지 않아. 더 이상 못하겠어. 사장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도 3년이 됐어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밀린 돈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네 말이 맞아. 여기 있다. 하나, 둘, 세 개. 이게 뭐죠? 고작 3펜이요? 고작? 고작이라고 말한 건가? 이건 3펜이야! 대체 현실을 알기는 하고 떠드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이건 행운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제가 행운을 얻은 거라면 이제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 관둘래요. 언젠간 제 정직함과 노력이 보상을 받겠죠. 안녕히 계세요. 농부는 농장을 떠났어요. 3펜으로는 부족한 걸 알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행복했죠. 머지않아 농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았죠. 괜찮으세요? 뭘 원하는 거죠? 나한테선 훔쳐갈 게 없어요. 훔쳐요? 제가 왜 훔치겠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다치셨어요? 못된 남자가 제 금단지를 훔쳐갔어요. 무지개의 끝에서 찾은 건데, 근데... 무지개의 끝이요? 동화 속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금이 있었는데 도둑 맞았다고요. 울지 마세요. 금단지만큼 값지진 않겠지만 이걸 드릴 순 있어요. 몇 푼 안 되지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어쩌시려고요? 제 걱정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저보단 당신에게 더 필요해 보이는걸요. 역시 당신일 줄 알았어. 당신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지. 네? 누구시죠? 나는 난쟁이 천사다. 매년 우리의 마법을 선사할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지. 당신의 친절함에 감명받았다네. 말해봐, 소원이 뭐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펜이당 하나씩 말이야. 신기한걸요?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소원을 말해보면 알게 되겠지. 농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는 원하는 것을 떠올렸죠. 알았어요. 첫 번째로, 쏘는 족족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활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듣는 이는 모두 춤추게 만드는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요. 세 번째는, 아무도 제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해주세요. 내 소원은 모두 이루어지리라. 현명히 사용하도록. 농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는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며 행복하게 걸었죠. 바로 그때 나무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왜 불쌍한 나무에 돌을 던지시는 거죠? 난 나무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야, 이 멍청아! 난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지! 오직 4년에 한 번만 핀다고! 그리고 바로 저기! 이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세상에 하나뿐인 그 꽃이 있어! 보다시피 엄청 귀하지! 많은 사람들이 저 꽃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활과 화살은 갖고 있군. 오늘 시험한 사람이 자네 하나뿐일 것 같은가? 아무도 저 높이까진 못 쏴. 농부는 화살을 뽑아 나무 꼭대기에 피어있는 꽃에 조준했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살을 쏘았죠. 화살은 마치 원래 제기를 가듯 높이, 더 높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자 농부의 손으로 꽃이 떨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거지? 사실은 난쟁이가... 에이, 관심 없어! 꽃이나 어서 내놓아! 하지만 제가 떨어뜨리는 걸요? 제가 왜 드려야 하죠? 아니지! 내가 먼저 보고 나서 말해준 거잖아! 그렇네요. 알겠어요. 꽃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대신 보상을 주셔야 해요. 어찌됐든 제가 땄으니까요. 농부는 정직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굉장한 구두쇠였죠. 마을 사람들 모두 그가 교활한 구두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았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진한 농부는 구두쇠의 교활한 성격을 알지 못했어요. 네 말이 맞아, 젊은이. 아름다운 꽃의 값으로 500만 금화를 주도록 하지. 동의하나? 당연하죠. 이봐요, 잠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게 500만 금화 주셔야죠!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바이올린 연주! 잘 있게! 그래, 맞아. 바이올린 연주 말고 뭘 하겠어. 난쟁이 천사가 약속한 대로 구두쇠는 농부의 연주에 맞춰 춤추기 시작했어요. 깡충 뛰고 빙빙 돌고 바람 따라 몸을 흔들었죠. 농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구두쇠는 수풀로 미끄러졌지만 그의 옷이 찢어지는 동안에도 춤을 멈출 순 없었어요. 좀 봐줘! 제발 멈춰! 보상을 주도록 할게! 거기 내 셔츠에! 두 개의 빨간 주머니가 있어! 가져가! 제게 빚지신 만큼만 가져갑니다. 그러게 제때 보상을 주셨어야죠. 그럼 이만... 구두쇠는 다시 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구두쇠는 이제 그냥 구두쇠가 아니었죠. 그는 숲속의 구두쇠가 되었어요. 본때를 보여주겠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다음 날 구두쇠는 화를 내며 법정을 찾아갔어요. 그래요? 활과 바이올린을 든 남자가 훔쳤다고요? 감기를요? 네, 판사. 감기요? 감기를 어떻게 훔쳐요? 그가 제 금을 훔쳤다고요? 금이요? 제 500만 금화를요? 금이요? 사건이 무언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합의! 지금부터 사건을 받아 적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 바이올린을 든 젊은 남자가 당신의 500만 금화를 훔쳤다고요. 바이올린과 화를 든 남자를 찾도록.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경비병들은 바이올린과 활을 든 남자를 찾아 판사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당신은 이자에게서 500만 금화를 훔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변호하기 위해 하실 말씀 있나요? 네, 판사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제게 준 것이죠. 제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꽃을 따다 준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사실 그 말은 믿기 힘들군. 그러니까 고작 꽃 한 송이 500만 금화를 주었단 말인가?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자가 돈을 훔치고 저를 숲을 속에 던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든 남자, 이 사건은 당신에게 불리해요. 숲속의 구두쇠. 아니, 저 신사분의 논리가 타당하단 말입니다. 고로 바이올린과 활을 든 이자에게 5년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훔쳐간 500만 금화를 여기 있는 숲속의 구두쇠, 아니 신사분에게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판사님. 그렇지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판사님! 허락해주지 마십시오! 제발, 안 돼요! 순수한 소망일 뿐인걸요. 아니에요! 법정 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해달라고 청하다니요! 그리고 또 이건 마지막 소원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고작 5년만 있을 건데요! 평생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군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뭐든 들어줘야만 하는 주문에 걸린 것 같아요. 농부는 그 이유를 아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제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경비병들은 다 어디 있지? 제발, 제발 내 옆에 붙어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농부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구두쇠도, 경비병들도, 심지어 판사님까지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희 모두 춤추고 있어요, 판사님. 조용히, 하비! 농부는 구두쇠 앞으로 걸어가 연주를 멈추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춤만 추도록 만들어버리겠어요! 경비병! 다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자를 잡아라! 하지만 농부가 경비병들보다 빨랐죠. 멈춰! 제발 그만해! 인정해! 인정한다고! 이자가 훔친 게 아니에요! 꽃을 갖다 준 대가로 제가 500만 금화를 주었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꽃을 따다 준 대가로 말이죠! 그게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났군. 바이올린을 든 자는 결백하다. 구두쇠는 거짓말로 법정의 시간을 낭비했다. 벌금으로 바이올린과 활을 든 자에게 500만 금화를 지불할 것을 명한다. 또한 모든 재산을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어 부보다 정직함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사건 종결! 농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가 받아 마땅한 부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도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땅을 사서 농사를 이어나갔답니다. 구두쇠에게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놀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난 뒤 숲속의 구두쇠는 남은 돈이 없었죠. 그는 남은 평생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그럼 안녕!